كانوا هم أشد منهم قوة وآثارا في الأرض فأخذهم الله بذنوبهم وما كان لهم من الله من واق ذلك بأنهم كانت تأتيهم رسلهم بالبينات فكفروا فأخذهم الله إنه قوي شديد العقاب 그들은 대지를 여행하며 그들 이전 백성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보지 않느뇨. 저들은 그들보다 힘이 더 강하였고 지상에서 더 많은 영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을 멸망케 하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항하여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더라. 그것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예증과 더불어 도래하였을 때 그들이 그것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였으니 실로 그분은 벌하심에 강하시고 엄하시니라. وَلَقَدْ أَرْسَلْنَا مُوسَى بِآيَاتِنَا وَسُلْطَانٍ مُبِينٍ إِلَى فِرْعَوْنَ وَهَامَانَ وَقَارُونَ فَقَالُوا سَاحِرٌ كَذَّابٌ فَلَمَّا جَاءَهُم بِالْحَقِّ مِنْ عِندِنَا قَالُوا اقْتُلُوا قالوا اقتلوا أبناء الذين آمنوا معه واستحيوا نساءهم وما كيد الكافرين إلا في ضلا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과 분명한 능력을 주었나니 파라오와 하만과 가룬에게 보냈노라. 그들은 말하길 그는 거짓하는 한 마술사라고 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진리와 더불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와 더불어 믿는 사람의 남아들을 살해하되 여아들은 살려두라 말하였으나 불신자들의 음모는 방황과 파멸을 초래했을 뿐이라. وقال فرعون ذروني أقتل موسى وليدع ربه إني أخاف أن يبدل دينكم أو أن يظهر في الأرض الفساد وقال موسى إني عذت بربي وربكم من كل متكبر لا يؤمن بيوم الحساب 파라오가 말하였더라. 내가 모세를 살해할 것이며 그로하여금 그의 주님께 구원을 하도록 하리라. 실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너희의 종교를 개종케 하여 대지 위에 해악을 퍼뜨릴 것이라. 모세가 말하였더라. 실로 나는 나의 주님이며 너희 주님이신 하나님께 계산하는 그날을 믿지 아니한 모든 거만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달라 구원하니라. وقال رجل مؤمن من آل فرعون يكتم إيمانه أتقتلون رجلا أن يقول ربي الله وقد جاءكم بالبينات من ربكم وإن يك كاذبا فعليه كذبه وَإِنْ يَكُ صَادِقًا يُصِبْكُمْ بَعْضُ الَّذِي يَعِدُكُمْ إِنَّ اللَّهَ لَا يَهْدِي مَنْ هُوَ مُسْرِفٌ كَذَّابٌ يَا قَوْمِ لَكُمُ الْمُلْكُ الْيَوْمَ ظَاهِرِينَ فِي الْأَرْضِ فَمَنْ يَنْصُرُنَا مِنْ بَأْسِ اللَّهِ إِنْ جَاءَنَا قَالَ فِرْعَوْنُ مَا أُرِيكُمْ إِلَّا مَا أَرَى وَمَا أَهْدِيكُمْ وَمَا أَهْدِيكُمْ إِلَّا سَبِيلَ الرَّشَادِ وَقَالَ الَّذِي آمَنَ يَا قَوْمِ إِنِّي أَخَافُ عَلَيْكُمْ مِثْلَ يَوْمِ الْأَحْزَابِ

وَإِنَّ الْآخِرَةَ هِيَ دَارُ الْقَرَارِ مَنْ عَمِلَ سَيِّئَةً فَلَا يُجْزَى إِلَّا مِثْلَهَا وَمَنْ عَمِلَ صَالِحًا مِنْ ذَكَرٍ أَوْ أُنْثَى وَهُوَ مُؤْمِنٌ فَأُولَئِكَ يَدْخُلُونَ الْجَنَّةَ يُرْزَقُونَ فِيهَا بِغَيْرِ حِسَابٍ 믿음을 가진 그 남자가 계속하여 말하길 백성들이여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옳은 길로 인도하리라 백성들이여 현세의 삶은 지나가는 향락에 불과하니 영주할 곳은 내세뿐이라 사악한 자 그와 같은 것 외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며 선을 실천한 믿음의 남녀는 천국으로 들어가리니 그곳에서 그들은 계산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리라 ويا قوم ما لي أدعوكم إلى النجاة وتدعونني إلى النار تدعونني لأكفر بالله وأشرك به ما ليس لي به علم وأنا أدعوكم إلى العزيز الغفار لا جرم أنما تدعونني إليه ليس له دعوة في الدنيا ولا في الآخرة وأنما ردنا إلى الله وأن المسرفين هم أصحاب النار فستذكرون ما أقول لكم وأفوض أمري إلى الله إن الله بصير بالعباد فوقاه الله سيئات ما مكروا وحاق بآل فرعون سوء العذاب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초대하사 너희는 나를 지옥으로 초대하려 하느뇨 너희는 나를 초대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과 더불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숭배하라고 하나 나는 너희를 권능과 관용으로 충만하신 분에게로 초대하노라. 너희는 현세와 내세에서도 숭배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초대하려 함이 의심할 바 없으나 우리가 귀의하는 곳은 하나님이며 죄인들은 불지옥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할 것들을 너희는 곧 알게 되리라. 나는 나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나니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파라오의 백성들이 음모한 사악함으로부터 구원하셨으며 가혹한 형벌이 파라오의 백성들을 에워싸노라. 안나루 유르두나 알라이하 구두완 와아시야 와여마 타쿠무 사아 أدخلوا آل فرعون أشد العذاب وإذ يتحاجون في النار فيقول الضعفاء للذين استكبروا إنا كنا لكم تبعا فهل أنتم مغنون عنا نصيبا من النار قال الذين استكبروا إنا كل فيها إن الله قد حكم بين العباد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불로 이끌려가며 심판의 날이 이르면 파라오의 백성들은 최악의 불로 들게 하라는 심판이 내려지노라. 그들은 불지옥에서 서로가 논쟁하니 추종했던 약자들은 오만했던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들만을 추종했나니 이 불지옥의 몫을 당신들께서 막아줄 수 없느냐고 말하노라. 오만했던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길 우리 모두가 불지옥에 있지 않느뇨. 실로 하나님만이 그분의 종들을 심판하시니라. وقال الذين في النار لخزنة جهنم

الناس ولكن أكثر الناس لا يشكرون ذلكم الله ربكم خالق كل شيء لا إله إلا هو فأنى تؤفكون كذلك يؤفك الذين كانوا بآيات الله يجحدون 밤을 두어 너희로 하여금 휴식을 갖게 하고 낮을 두어 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실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은혜를 베푸시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더라.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너희의 주님 하나님이시니 그분 외에 신이 없노라. 그러하므로 너희가 어떻게 유혹되어 진리에서 벗어나려 하느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자들은 유혹되노라. الله الذي جعل لكم الأرض قرارا والسماء بناء وصوركم فأحسن صوركم ورزقكم من الطيبات ذلكم الله ربكم فتبارك الله رب العالمين هو الحي لا إله إلا هو فادعوه مخلصين له الدين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너희를 위해 대지를 안식처로 하사 하늘을 지붕으로 하고 너희를 창조하사 가장 아름다운 형체로 지으셨으며 좋은 양식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너희 주님 하나님은 그러하시니라. 그러므로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여 축복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사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께 경배하여 구하라.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여 찬미를 받으소서. قل إني نهيت أن أعبد الذين تدعون من دون الله لما جاءني البينات من ربي وأمرت أن أسلم لرب العالمين هو الذي خلقكم من تراب ثم من نطفة ثم من علقة ثم يخرجكم طفلا ثم لتبلغوا أشدكم ثم لتكونوا شيوخا ومنكم من يتوفى من قبل ولتبلغوا أجلا مسمى ولعلكم تعقلون هو الذي يحيي ويميت فإذا قضى أمرا فإنما يقول له كن فيكون 일러 가로되 내게 나의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있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한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시와 더불어 오직 만유의 주님만을 경배하라 내가 명령받았노라. 너희를 흙으로 빚은 후부터는 한 방울의 정액이 응혈이 되게 하여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너희를 아기로서 태어나게 하고 노인이 되게 하며 그 중에는 그 이전에 임종케도 하고 너희가 정해진 기간이 이르도록 하게 하니 이로하여 너희가 지혜를 알도록 함에 있노라. 생명을 주사 아사가시는 분도 그분이시라. 그분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 때 있어라 하심에 그것이 그렇게 되니라. ألم تر إلى الذين يجادلون في آيات الله أنى يصرفون الذين كذبوا بالكتاب وبما أرسلنا به رسلنا فسوف يعلمون إذ الأغلال في أعناقهم والسلاسل يسحبون في الحميم ثم في النار يسجرون